남조선 언론들이 국정농단 사건을 처리한 박근혜를 단죄하고 있습니다. KBS 방송은 10월 25일 국정농단 사건을 처리한 박근혜와 마크 실세 인물들 사이 관계를 폭로했으며 신문 한겨레는 10월 25일, 경향신문은 10월 27일,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는 10월 28일에 박근혜를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편 남조선의 참여연대가 10월 27일 박근혜는 대통령직 수행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